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타워팰리스 옆 판자촌. 그곳에 사는 상우라는 초등학교 남자아이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니? 학원에 못 다닐 때요. 얼마만큼 힘든데? 지구만큼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청취자 김희경 씨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시고 올려주신 글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고 자랑에 마지 않던 이 푸른별 지구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두 손 쫙 벌려서 이만큼이라고 아이들이 흔히 쓰는 그런 이만큼도 아니고 하늘만큼 땅만큼도 아닌 지구만큼 힘들다는 말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만큼 힘든 일, 지구만큼 힘든 곳.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이은숙 씨가 지난밤 꿈에 제가 출연했다고 저와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바로 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버스 정류장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루시드 폴의 노래 그대 손으로였어요. 예전에 김민주 씨랑 윤종원 씨도 신청을 하셨네요. 저요 김희경 씨 저도 그 프로그램 봤어요. TV 프로그램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무슨 시사 프로그램 보려고 하면 저랑 같이 사는 평생 친구는요 TV를 꺼버려요. 그런 거 자꾸 보면 안 된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생각을 억누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글들을 올려주시네요. 마침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오현석 씨도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해버릴래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는 과연 나의 문제일까? 내게 주어진 선택은 누군가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지선다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고요. 14일 부안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해요. 사랑의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에 부안의 주민들은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가식적인 위선 속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서 투표라는 상황이 전개되어야만 하죠? 투표라는 것은 다수결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종적인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행해야만 할 때 선택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안의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안 내부에서 핵 폐기물 유치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한 뒤에 그 입장을 국가에 전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군수라는 사람이 핵 폐기물 유치라는 돌을 던졌고 투표라는 것은 그 돌의 파장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게 만들고 있잖아요. 투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투표에까지 가도록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오연석 씨는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핵의 문제는 핵 관리의 문제랑 연결이 되고 관리의 문제는 주민들의 관심의 문제랑 연결이 되며 이 관심은 핵 폐기물 유치라는 이윤의 유연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요구하고 또 이 지속성은 지금 당장의 완벽한 합의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이미 던져진 돌을 통해서 편이 갈려버린 곳에 과연 이런 합의가 가능할까요? 우리의 분당과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되진 않을까요? 일단 돌을 던지고 보자, 문제 만들고서 보자, 이런 권위주의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현석 씨는 예전에 영화와 관련 없는 정체 불명의 사연을 우리 영화음악 게시판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하신 바로 그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시 직시하고 그 힘으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영화는 삶 전반에 대한 시각을 넓혀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이명숙 씨가 우리 FM 영화음악에 친정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신 그 곡이에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넋두리를 올려주셨죠? 이 곡 들으면 기분이 좀 풀릴까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콜링입니다. 안지명, 이윤경씨, 또 노병수씨, 늦은 밤 그윽한 음악, 언제 들어도 듣고 싶은 음악이라고 하셨죠? 김지은씨, 최수민씨, 김근혜씨, 또 유주영씨, 김현우씨, 바그다드 카페 콜링유를 틀어주면 힘겨운 발걸음에 아주 작은 흥얼거림이 될 것 같다고 하셨죠? 최은혜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콜링유 다음에 스냅필 인터뷰 추상미 씨 기다립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I am poor.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예전에 이분을 이야기할 때면 늘 빨간 피터 연극 배우셨던 아버지 추성웅 씨를 먼저 입에 올렸는데요. 이제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잎의 우리들 중에 한 명으로, 또 접속, 퇴마로, 생활의 발견,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미소까지 언뜻 보면 차갑지만 그 안에 아주 강렬한 뜨거움을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배우. 오늘 스냅힐 인터뷰에서 배우 추상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실제로 뵈니까 좋네요. 저는 이렇게 늘 그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던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서 그게 참 좋아요. 보면 새로운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추상미 씨는 스크린에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좀 차갑게도 느껴지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떠세요? 실제 성격은 좀 차가운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좀 투영돼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꺼풀 벗겨보면 좀 여려요. 여리고 뭐라고 할까요? 좀 저는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면이 연기할 때 도움이 되시겠네요. 예, 스스로는 좀 힘들 때가 많은데 연기할 땐 도움이 돼요. 예, 저희가 곧 이제 개봉하는 미소를 제가 봤어요. 미소를 보고 추상미 씨를 모셨는데 일단 어떤 영화인지 추상미 씨가 한번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미소는 그 시각장애에 걸린 한 여성 사진작가가 네. 그 시각을 잃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 이제 여정이 글쎄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이라는 건 일상이라는 건 그냥 변함없이 흘러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인간의 정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 앞에서 발버둥 쳐봐도 어떻게 그걸 스스로가 그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네. 굉장히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한 여성의 의지가 담겨있는 영화죠. 네. 그런데 이 미소예요. 아주 제가 제작과 관련한 거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 개런티로 영화에 출연을 하셨다고요? 예.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처음에는 그 노 개런티로 출연할 의사는 아니었어요. 네. 세상에 그럴 매우가 없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예, 영화를 보니까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을 하시는데.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떤 영화사에서, 뭐 영화사에서 그 중저예산 영화로 기획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가 그게 좀 잘못됐죠. 잘못되는 과정에서 영화가 엎어질 위기에 놓였는데 네. 주변에 이제 도움을 주실 분들이 좀 생겨나고 이러면서 좀 독립영화, 처음엔 디지털로 가자. 네. 그래서 독립영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른 스태프들은 다 구성이 됐었죠. 네. 다시 재구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필름으로 찍겠다 이런 감독님이 또 선택이 되고 했는데 배우만 남은 거죠 이제. 네. 배우만 이제 제가 가느냐 뭐 아니면 그 개런티 부분 때문에 제가 못 가면 어떤 이제 다른 배우로 가느냐. 네. 근데 그 동안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놓고 또 역할에 푹 빠졌었어요. 네. 그 과정이 한 몇 달이 지속이 되면서 제가 이 역할을 놓칠 수가 없을 만큼 어떤 흠뻑 젖어 있는 상태라 너무 그게 눈 때문에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제가 그냥 하겠다고 그냥 아예 네. 뭐 적은 그 개런티를 받고 출연을 하느니 그냥 안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럼 그냥 하겠다. 아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한국 영화가 거의 뭐 순 제작비가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영화들도 많고 거기에 스타 배우들은 그 제작비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받고서는 출연을 하는데 추상민 씨 같은 배우가 거의 노 개런티로 출연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영화가 순 제작비가 3억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저예산 영화인데 공중에서 찍은 장면도 있어요. 믿어지지 네.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여기는 노 개런티로 영화에 출연한 추상민 씨의 공도 큰 것 같은데 작품이나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감독, 여성 감독이죠. 박경희 감독. 네. 그만큼 믿었다는 뜻도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을 이제 초반에 몇 번 뵈면서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신뢰감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냥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네. 자체가. 네.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외골수적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뭐 타협도 모르고 전혀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전혀 모르고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되게 순수한 고집불통 뭐 이런 네. 이미지였고 굉장히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집하면서 산 사람 같았어요. 전혀 네. 타협 없이. 근데 굉장히 뭔가 그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또 감독님도 그랬고 임술래 감독님도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네, 이 영화의 그 박경희라는 여성 감독님 외에도 그 데뷔작이시고요. 임순례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그렇죠. 프로듀서를 예. 하셨었죠. 근데 처음에는 임순례 감독님한테 먼저 설득을 당했는데 임순례 감독님은 박경희 감독님보다는 좀 성격은 유하세요. 융통성이 더 있으시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분도 어떤 자기 길을 가는 어떤 그런 글쎄요. 뭔가 순수함 그런 네. 면에서 너무 끌리고 아,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배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사람에게 끌려서 하고, 이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는 시나리오 교별할 수 없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도 예. 많이 끌렸었죠. 예. 이 영화 속에 어떤 부분이 난 정말 노 개런티라도 출연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었나요? 우선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좀 접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요? 글쎄요. 일단 이 여성 캐릭터의 어떤 여성의 그 내면의 여행, 내면의 어떤 여행, 그 고통을 자기가 극복하는 과정. 뭐 이런 걸 다룬 영화 자체가 한국 영화에서 없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도 드물고 그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루어지지만 이 영화에서는 뭔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그런 면에서 예. 가장 놓치기 싫었던 건 그 부분이고요. 예. 지난 4월에 이 미소가 여성 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상영이 됐을 만큼 이 미소를 보면 정말 여자 주인공이 지금까지 한국 영화와는 아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가 고통에 희생당하는 그런 역이 많았다면 이 미소의 소정, 주인공 소정은 정말 고통을 직면을 하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대면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정이라는 사진작가가 앓게 되는 병이 튜블러 비전이라는 병이더군요. 굉장히 네. 좀 특이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좀 희귀병 중에 하나인데 이 시야가 좁아져서 망막에 무슨 막 같은 게 끼어가지고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이게 튜브처럼 나중에는 돼서 네.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되는 병인데 이 병의 재밌는 특징은 이 병은 언제 고쳐질지, 예. 뭐 아니면 뭐 10년 안에 고쳐질지, 뭐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실명이 될지, 뭐 1년 안에 회복이 될지, 그걸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조차도. 네. 전혀 짐작을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자기 앞일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죠. 내가 뭐 예를 들면 실명이 된다 그러면 뭐 점자를 배우고 뭐 공부를 하고 뭔가 맹인이 되는 준비를 하고, 아니면 뭐 회복이 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앞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병의 특징이 이 영화에서 아주 잘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생에 대한 불안, 뭐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그 튜블루비전이라는 병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난 것 같네요. 맞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주인공 소정이 추상민 씨 성격과 너무 달라서 연기하기 힘들었다. 영화 전체가 약간 우울한 정서잖아요. 예. 우선 저는 그런 병에 걸리면 저는 혼자 이렇게 막 고통당하고 애인까지 떠나보내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대처를 하고 가족들한테 알리고, 만약 준비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청하고, 또 그럴 땐 되게 약해질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울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소정처럼 그렇게 강인하진 못하겠죠. 네. 네, 영화를 보면 고통을 스스로 겉으로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감내하는 여주인공이 그나마 희망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랄까? 그 장면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콧노래로 그 추상민 씨가 부르던 노래가 있잖아요. 라라라라라라. 그 장면에서 이 주인공의 어떤 그 상황을 탈피하려는 그런 욕망 같은 게 느껴졌는데, 우리 그 음악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할까요? 예. 예, 예, Dream a Little Dream, 로라 피지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네, 스냅필 인터뷰 추상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상미 씨가 영화 미소 속에서 흥얼거렸던 바로 그 노래 Dream a Little Dream, 오늘은 로라 피지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추상미 씨가 이 영화 미소에서 소정의 성격이 좀 달라서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하셨는데, 영화를 보니까요 대사도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카메라가 아주 멀리서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장면에 등장하는 추상미 씨로서는 연기하기에 무척 부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표정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식을 모색을 했어야 됐잖아요. 어떤 동작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것들. 사실 그 부분이 참 연기자로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감독님하고 좀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기도 네. 한데, 글쎄 어쨌든 그 감독님이 배우는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그 장면, 그 순간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감독님은 전체를 다 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님이 의도하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떤 제가 주관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참 그런 부분이 이런 장면에서는 내가 좀 클로즈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스스로 네. 막 욕심을 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 장면까지 결국은 다 포기를 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을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거리감을 주시고 싶나 네. 봐요 감독님은.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막 절제를 해야 되고 그 고통을 표정이나 뭐 그걸 많이 드러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안에 쥐고만 있어. 안에 감춘다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대. 그러니까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네. 느끼고 하지만 네. 그거를 연약하게 표현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기준을 두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힘들었어요. 네. 저 같은데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막 그냥 울고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정말 한번 좀 클로즈업이 있을 만도 할 텐데 또 배우로서는 클로즈업이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상미 씨처럼 눈빛이 강렬한 사람은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이 굉장히 허름하게 나오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담벌에 그 부분도 많이 부딪혔어요. 시시하고 네. 네 감독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의상을 정하시는데 몇 개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계절도 바뀌고 막 1년 흐르고 이런 게 중간에 나오는데 아니 감독님 한 두세 벌인가를 골라 놓으신 거예요. 뭐 상의 세 벌, 하의 두 벌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아, 감독님 설마 농담이시죠? 이걸로 다 가실 거냐 그래도 이걸로 다 가겠대요. 그러더니 뭐 중간에 또 옷을 한번 입은 걸 또 빼셨어요. 뭐 그래서 거의 이건 정말 단벌로 아니 어느 사진작가가 이렇게 미적한 거 없이 옷을 입고 그러더니 이게 또 자기만의 멋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 하여튼 뭐 제가 졌죠 모든 면에서. 네. 그런데 이 감독님께 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미소에서는 세 명의 감독이랑 함께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의 임순예 감독, 그리고 정말 메가폰을 잡은 박경희 감독, 그리고 애인으로 출연한 송일곤 감독, 꽃샘의 송일곤 감독이 네. 연인으로 출연하셨어요. 네. 어땠어요? 함께 연기하기에?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감독이 세 명이다 보니까 뭐 네. 누가 이제 감독님 부름 셋 다 돌아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송일곤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하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연기를 해보고 싶고 연기 제의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 뭐 연기에 대해서 늘 좀 욕심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무슨 CF에서는 나왔던 게 기억이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영화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처음에 이제 하기로 했다가 나중엔 자기 영화 준비하느라고 또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회식하는 자리에서 포장마차에서 제가 한 시간을 설득을 해서 네. 같이 하자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못한다고 완전히 결심을 한 상황이었는데 저의 설득과 네. 그리고 임순례 감독님이 그 좀 그때 이제 술을 드시고 포장마차에서 이제 혼자 터벅터벅 걸어서 나 집에 간다 하고 막 가시더라고요. 네. 취한 이 걸음으로 그 뒷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설득을 당해서 결국은 같이 참여하게 됐죠. 예. 근데 보니까 몸이 많이 풀린 것 같진 않아요. 송일곤 감독님이 연기하시는데. 어렵죠. 예, 연기 도움을 예. 좀 주셨나요? 아니, 사실은 송일곤 감독님이, 이제 리딩 단계에서는 저보다 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어떤 그 ABC가 없으니까. 되게 그냥 말을 편하게 자유롭게 잘 해서 우리 모두 다 와 대단하다 네. 대단한 배우가 한 명 등장하겠다 막 이랬는데 현장에서는 저희가 사실 너무 열악했어요. 열악해서 진짜 한두 테이크만에 전부 오케이를 내던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좀 너무 상황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대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작과 카메라와 네. 모든 것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소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아쉬운 점 없으세요? 아쉬운 점은 글쎄요. 아쉬운 점도 많죠. 일단 저는 이 영화가 저예산이라는 면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 규모만 좀 컸다면 네. 그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었을 텐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장 영화들 틈에 이렇게 미소가 개봉을 하는 바람에 좀 관객과 다가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적지 않나 싶어요. 배우로서는 더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 영화가 영화와 참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개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감성을 담고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소수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영화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독립영화의 어떤 장점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수많은 대중들한테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영화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특히 여성들의 그런 소수의 매니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 네. 그런 거와 어울리게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큰 대장 영화들하고는 우리 영화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도 사실은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연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연극부터 한 건 95년이니까요 네. 9년? 예, 9년. 예. 영화 같은 경우는 장선우 감독의 꽃잎으로 데뷔하셨죠? 96년. 96년. 아, 연극 예.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네요. 데뷔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어떠신가요? 배우로서 마음가짐에 변화가 많이 있나요? 배우로서 마음가짐의 변화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글쎄요. 처음에는 그냥 연기가 단지 하고 싶고 그쪽에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이제 어렸을 때도 많이 경험한 어떤 분야였기 때문에 네. 처음에 연극을 시작한 게 그런 또 향수에 취해보고 싶고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제가 평생 가지고 갈 일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 연기 자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게 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저의 가치관이라면 더도 덜도 아니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한도 내에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배우가 예. 꾸미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얼핏 좀 뭔가 모순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감정을 제가 상상을 하고 제가 어떤 분석을 하고 느껴서 연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꾸미는 게 아니죠. 네. 네. 그건 꾸미는 게 아니고 몰입을 하는 거고 어떤 네. 감정을. 그런데 꾸민다라는 건 좀 과장을 얘기하는 예. 거죠. 제가 인식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삶이나 그것보다 더 과장된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필모그래피를 쭉 돌이켜봤을 때 혹시 이 연기는 정말 뭔가 좀 과장됐어. 좀 빼고 싶어. 그런 영화 없나요? 예.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그게 좀 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된 네. 수도 있는데. 그런 영화라고 한다면? 아이고, 영화 제목까지 밝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 김에 음악 들어보죠, 뭐. 에? 그 영화의 음악 들어보죠. 그 참. 영화의 음악? 그 영화에는 음악도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 이 시간에 들을 만한 음악이 없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음악 듣죠. 추상민 씨가 아, 출연했던 영화. 접속에 좋은 음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접속에. 네. 사실 그리고 접속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셨어요. 그 주인공이 뭐 한석규, 전도연 씨보다 사람들이 보고 나서 저 사람 누구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그 접속 중에서 Pale Blue Eyes 들어봤죠. 청취자 이준호 씨, 장수경 씨, 그리고 김종인 씨, 정선미 씨, 나석희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접속의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죠. The Velvet Underground의 노래입니다. Sometimes I feel so happy. Sometimes I feel so sad. Sometimes I feel so happy. But mostly you just make me mad. Baby, you just make me mad.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Thought of you as my mountain top. Thought of you as my peak. Thought of you as everything I've had but couldn't keep. I've had but couldn't keep. Linger on. Stuff it in a cup. She said money is like us in time. It lies but can't stand up. Down for you is up. 네, 영화 접속 중에서 The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였습니다. 시네페 인터뷰, 바로 이 접속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영화계에 등장한, 물론 데뷔작은 꽃잎이었지만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미소의 여주인공 추상미 씨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제가 글을 읽었는데 추상미 씨를 그 미국의 릴리 테일러와 줄리 루이스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라 줄리 루이스와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대중 앞에 화려하게 나서지 않아도 소신 있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여배우였으면 좋겠다. 인디 영화에 단골 출연하면서 훌륭한 감독의 페르소나로 자리매김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색깔 있는 연기를 펼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추상미 씨를 보면 그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네. 예, 특별히 뭐 독립영화하고 상업영화하고 그런 구분을 두진 않아요. 제가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을 나눴듯이 그 여성 캐릭터,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존재하고 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상업영화의 그 룰 안에서 좀 벗어난 영화들 있죠. 네. 그러면서 좀 삶에 대해서 더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고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영화들이 독립영화 쪽에 좀 많다라는 거 네. 때문에 제가 독립영화의 대본들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군요. 예. 참 이 보면 그래서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또 상업영화에도 이렇게 번갈아 출연하고 계시고 물론 그리고 TV 연기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네. 연극도 하시고 어떤가요? 이 매체의 차이 혹은 이렇게 시스템의 차이가 연기하는 배우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세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제가 무슨 어떤 딱 장르를 고집을 해서 뭐 영화만 하겠다 뭐 TV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저의 목표는 그냥 제가 좋은 배우가 되고 네. 좀 굉장히 나중에 스스로 생각할 때도 와 정말 내가 좋은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배우가 되려면 그게 내 어떤 정신이나 삶의 모습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TV만 계속할 경우나 뭐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선배님들도 또 많이 보게 돼요. 네. 일단 제 생활이 편해지고 뭐 도전할 만한 거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럼 그게 연기에서도 드러나고 어떤 그런 눈빛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에너지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희미해지고 이런다는 생각을 제가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독립영화를 하게 되거나 연극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이유는 어떤 제가 좀 살아있고 늘 깨어있고 싶은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살아있고 예. 깨우고 예. 싶은 욕심. 제가 이렇게 언뜻 외모만 보면 여전히 소녀 같거든요. 정말 소녀 같은 외모지만 그래도 그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배우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볼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지금이 너무 좋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배우가 누군가한테 캐스팅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울 뿐이지 그게 아니라면 배우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네 그럼요 너무너무 내가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열리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예. 저는 좋아요 배우로서는 아, 배우 중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꼭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저런 연기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나요? 저는 그 메릴 스트립이요 너무 훌륭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왜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스타 좋아하듯이 막 좋아했던 배우 있잖아요 네. 전혀 제가 연기에 대한 생각도 모르고 그냥 네. 이미지와 근데 미셸 파이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예. 좋아했는데 그 배우 역시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이렇게 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아주 훌륭한 배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연기 너무 잘하죠. 예, 예. 연기도 잘하고요. 뭐, 주디 부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늘 깨어있으려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참 좋아요. 정말 듣고 보니까 메릴 스트립이니, 주디 부스터니, 미셸 파이퍼 모두 여성 캐릭터의 역할을 아주 많이 확장하고 정말 그쵸. 깨어있는 그런 연기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앞으로의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바로 그런 연기자.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 있나요? 어제 본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아예 잭 니콜슨과 다이앤 키튼이 그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너무나 재롱을 그 다이앤 키튼의 연기도 정말 다이앤 키튼의 연기를 저는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예. 근데 굉장히 너무 재치 있고 그 나이에도 젊은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매력과 그 여성적인 매력과 그 다음 나이 든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성과 삶에 대한 깊이가 모든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곡은 그 영화 속에서 한번 들어보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제가 질문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다음 작품, 어떤 작품 계획하고 계세요? 참 다음 작품으로도 계속 만나봐야 될 텐데. 다음 작품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지금 몇 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중에 있어요. 네. 아직 결정한 건 없고요. 결정한 건 아직 없으시고요. 예. 그래도 제가 보면 오늘 말씀 나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역시 여성 캐릭터가 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역할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저기 다른 방송사에서 영화음악 DJ로도 또 진행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잠깐. 오늘 마지막 곡은 그러면 추상미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샹송이라서요. 불문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왜 하시나요? 불문과 출신이지만 불어를 써본 적이 제가 오래돼서요. 그럼 제가 이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되죠? 그럼요. 예.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그 사운드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얼사이키트의 Je cherche un homme. 역시 다르군요. 무슨 뜻인가? 저는 남자를 찾습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남자를 찾습니다. 이곡과 함께 추상미 씨께는 인사드리고 또 저희 청취자께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Je cherche un homme, un homme, un homme. Un Pierre Paul, un Jacques, autant. Peu m'importe comment il le sait. cherche un homme. S'il est un homme, un homme. Je n'exige pas un Apollon qui s'a brillé dans les salons, ni un type fort comme Samson. Pour vous que j'ai un mate en bon, il n'a pas besoin d'être un milliardaire, qu'il soit beau, nous sommes égaux. Il n'a pas besoin d'être un grand lumière, star du cinéma, ni prince royal. Je cherche un bon, un homme qu'il s'appelle Pierre au Paul aux hommes, pour vous qu'il donne son maximum. Je cherche un homme, un homme, un homme. Some movie star, a Texas oil man or a French marquis, doesn't have to be handsome as a picture, an ordinary guy is all right with me. Je cherche un homme, un homme, un homme, qu'il s'appelle Pierre au